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조항위원회 사업총합 보고의 상세한 요지를 꽁고신문 러 빠뜨리어뚜 21부가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대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.